Track 17. Number 6. Listen to each question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. 1. 어디에 가요? 2. 오늘 친구를 만나요? 3. 포도를 좋아해요?